많이 궁금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가끔 내 생각이 나는지도.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조용한 카페에서 둘이 함께 느끼던 바람은 신이 우리에게 내린 노래. 커다란 도시 그곳은 마치 우리 둘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 같았지. 다시 한번 너를 만나고 싶어. 다시 한번 너를 꼭 보고 싶어. 다시 한 번만 너와 함께 그곳에 머물고 싶어. 다시 한 번만 너를 만나고 싶어. 다시 한 번만 너를 꼭 보고 싶어. 다시 한 번만 너와 함께 그 거리를 걷고 싶어. 많이 궁금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나와 같은 생각하는지도.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조용한 카페에서 둘이 함께 올려다본 하늘은 신의 작품을 위한 공책. 화려한 도시 불빛이 마치 우리 둘만을 위해 존재하는 별빛 같았지. 다시 한 번만 너를 만나고 싶어. 다시 한 번만 너를 꼭 보고 싶어. 다시 한 번만 너와 함께 그곳에 머물고 싶어. 다시 한 번만 너를 만나고 싶어. 다시 한 번만 꼭 보고 싶어. 다시 한 번만 너와 함께 그 거리를 걷고 싶어. 많이 궁금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가끔 내 생각이 나는지도.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많이 궁금해. 조용한 카페에서 둘이 함께 느끼던 바람은 신이 우리에게 내린 노래. 커다란 도시 그곳은 마치 우리 둘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 같았지. 조용한 카페에서 둘이 함께 올려다본 하늘은 신의 작품을 위한 공책. 화려한 도시 마치